가는 길 그대 울음소리로 바람이 불고 숱한 나를 견뎌온 고운 꿈 하나 눈물 속에 무지개로 무너졌는데 그대 남겨준 노래 몇 밤이나 내린 가슴 채워줄까 그대 두고 가는 촛불 몇 밤이나 내 어둠을 밝혀줄까 내 영혼에 아득한 곳에서 그대 울리는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소나기에 씻기는 꿀잎처럼 그대의 흔적도 차츰 희미해져 가는데 이제 그대 떠난 이촌 세월을 내 사랑 내 고운 사람은 어느 날에 다시 만나볼까 남겨준 노래 몇 밤이나 내린 가슴 채워줄까 그대 두고 가는 촛불 몇 밤이나 내 어둠을 밝혀줄까 내 영혼에 아득한 그대 울리는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소나기에 씻기는 꿀잎처럼 그대의 흔적도 차츰 희미해져 가는데 이제 내 가난한 영혼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긴 잠을 자야 하겠네 그대 돌아오는 날까지